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충남 도지사 안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중계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중계 소리 지금 플레이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플레이어 켜져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신경 안 써도 되죠? 예. 네. 최근에 학생 여러분들에서부터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까지 거리에서 예 많은 시민들이 또 거리에 나와 계십니다. 60항쟁으로부터 치면은 30년 만에 또 거리에 나오신 것이고 물론 87년 60항쟁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하는 촛불 시위도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또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우리는 또한 뭐 집회와 집회의 자유와 또 활동을 합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올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직업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공화국의 질서 내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당인으로서 이 사회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정당과 정치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거리에 나오셔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직업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이면에는 아, 역사의 주인이 국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숙여내지기도 합니다. 사실 48년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이 역사를 정위치시켰던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들입니다. 이승만 우리는 48년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48년에 뽑고 그리고 60년 3.15 부정선거 때 끝내 4.19로 이어져서 그 독재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권력에 대해서 부마항쟁과 수많은 국민 주권자들의 투쟁이 5.18일로까지 이어지면서 독재 시대를 계속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0항쟁과 오늘날 이어지는 이 촛불 시위까지 이 역시 이 역사와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구나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체제는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시스템이고 철학이다. 역사관이다.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따라서 많은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의사표현이 정당에 의해서 대표되어지고 정당에 의해서 대표되어진 각각의 이해관계가 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과 국가 재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국가 운영 원리가 왜 작동이 안 될까?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매 중요한 순간 때마다는 거리에 끝내 나와가지고 주권자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판을 아예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권자들의 이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과 모든 민주주의 지도체제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인 국민의힘 앞에 저는 직업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외경심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주헌법과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들에게 이 수고와 고통을 좀 덜 드릴 수 있을까요? 국민도 대견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민주주의 제도와 효율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주권자들의 이러한 고통과 수고를 덜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제도는 크게 네 가지 원리로 작동이 되는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치입니다. 좋은 리더십 영역입니다. 두 번째가 법치입니다. 좋은 제도와 규칙입니다.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이 인치, 좋은 리더십과 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민주주의 수준은 한참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미래의 민주주의는 여기에 두 가지를 저는 더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좋은 민주주의 지도자도 제대로 못 가져봤고 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신뢰도 못 얻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 현실에서 제가 민주주의의 미래 과제로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절에는 조금 호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미래로 가기 위해선 나머지 두 가지 과제가 더 있어 보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제라는 것은 협치의 과제이고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전 높은 단계로 자치 영역으로 다닙니다. 이 구성 요소가 민주주의를 완성해내고 민주주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드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치의 영역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믿었던 그 리더십 요소는 민주주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군주정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 군주정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 자기는 법 위에 선 존재라고 하는 행태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냥 연설문 보여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리더십이 어떤 요소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현명한 자의 어지러운 덕성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개인기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규칙의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제도와 규칙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하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군주나 귀족이나 특수한 계급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제도와 규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자.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9년만 놓고 보더라도 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리더십과 인치의 영역은 전혀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군주정이지 임금님 고상하게 표현해서 임금님 통치였지 사실은 패권적 헤게모니 투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결했지 않았느냐? 다수결이 사회적인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다수결이 아니면 그 다수결은 민주주의 다수결이 아닙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그 문구가 저에게는 참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여서 그의 선언문을 인용하기가 가끔은 좀 쑥스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만 너무나 좋은 대목이라서 가끔 인용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 결정은 역시 다수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 여러분, 이 다수결은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다수결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수결은 독재와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 할 때, 결정해야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 제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우리는 이 다수파란 이름으로 국회에서 무수히 많은 날치기를 경험해야 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24조 원이나 되는 중요한 국책사업들은 이 다수파란 이름으로 날치기로 통과되어야만 했습니다. 민주주의 리더십도 법과 제도의 지배에 의한 법의 규칙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철저히 집합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 분출되는 시민들의 저 분노가 단순히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4년마다 선거를 하고 5년마다 선거를 하지만 그 4년과 5년 동안 마치 영화 007 제임스 본드의 살인 면허를 부여받은 것처럼 행사하라고 한 다수파가 아닙니다. 그런 당선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여론 광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반장을 시키고 회장을 시키고 대통령을 시켜서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끌고 가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은 여론이라고 하는 여론 광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만 자기 유치값을 찾는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지난 9년 동안 철저히 이 기능은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독선에 의해서 또한 여론 광장을 장악한 언론 권력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언론 권력의 편의대로 언론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 여론은 끊임없이 왜곡되었습니다. 양비론으로 왜곡되어지고 종북좌빨이라고 하는 색깔론으로 왜곡되어지고 영남 호남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대결이라는 구도로서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관점을 시민들에게 그 관점을 시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여론을 통해서 여론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권력 엘리트들의 그 기만과 기고만장함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저 광장의 시민들의 분출을 만들었던 시간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민주주의 리더십이었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정당 정치였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민주주의 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권력과 이러한 권력의 독선을 독선의 실질적 이런 독선의 실질적인 물질적 보장을 해주는 힘 그게 한국의 재벌 권력입니다. 최순실 씨한테 제일 먼저 접근해서 말 사준 사람 누굽니까?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은 그 권력을 구워 삼습니다. 포위합니다. 최순실 씨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를 고쳤을까요? 누군가 조력을 안 해줬을까요? 사실 국가주도형 성장 전략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응원으로 70년대 80년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순간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법과 제도가 그들을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성장했고 그들은 언론과 정치 권력을 포유해버렸습니다. 90년대 민영화 바람, 생산성 담론을 가지고 정부 혁신과 행정 혁신을 주도했던 그 담론 역시 시대에 적절한 담론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주도형 민주주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기업의 여론전이었습니다.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만에 터진 이 시민들의 분출하는 힘은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에 국한된 것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7년 60항쟁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 6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은 이끌어졌지만 이 민주공화국 30년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절망과 좌절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낸 이유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좌절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정정당당한 노력으로 내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희망도 놓쳐버린 우리 모두의 탄식이 헬조선과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과 제도와 민주주의의 리더십은 우리 보편적인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 배반한 결과가 오늘날 저 광장의 시민의 촛불로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정치인으로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게이트만에 대한 규탄이 아닙니다. 직업 정치인인 저로서는 이 민주주의가 기득권과 사회적인 양극화와 불평등한 기회와 불공정한 법치를 바로 세우지 않는 이상 저 촛불은 10년 뒤고 20년 뒤고 30년 뒤고 계속해서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치러야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또한 희생들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당인이 있고 그 정당인에게 여러분들이 각근세를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10만 원씩 후원금이라도 내고 정치인을 후원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민주주의 제도로서 풀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좀 더 민주주의 리더십을 향해서 좋은 인치의 제도와 정치 문화와 행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와 행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옛날에 재래식 부엌에 입식 가스레인지를 놨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바닥에 여전히 앉아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계속 앉아서 먹는 그 행태와 문화가 바로 제가 말하는 정치적 행태와 문화입니다. 법과 제도, 선거제도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도 우리가 나라님과 백성이라고 하는 관과 민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보스와 팔로워라는 이 낡은 정치 문화 속에 있으면 아무리 민주주의 제도로 선거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은 보스와 졸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와 행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법치라고 하는 영역은 법과 제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주며 그 법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법치가 우리에게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거나 믿는 시민들은 적습니다. 오늘날 주요한 시국사건 때마다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검찰들의 수사 관행은 법의 정의가 있다고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또한 각종 기업의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이 검찰은 경제도 어려운데 웬 기업 수사냐라고 하는 여론전에 밀려서 매번 넘어갑니다. 우리는 많이 진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저 밑바닥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정치와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또한 물론 이 법과 제도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의 필요성은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의 중앙집권화된 삼권분립과 중앙집권화된 국가운영체계를 바꾸는 지방자치법으로의 이행, 현재처럼 모든 세금에서 감면조항이 이리 붙고 저리 붙어서 결과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던 280조 원가량의 상속자금 중에서 98%가 다 면제받았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속제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평한 출발선의 기회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근로소득이 아닌 상속된 소득을 갖고 사회적인 편차가 나날이 극대화되는 그 구조를 깨어야만 한 국가사회의 통합성은 유지되고 새로운 도전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었고 이러한 믿음이 헌법과 법률에서 상속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법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100대 부호들 중에서 자기 당대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27, 28. 제가 정확히 통계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나머지는 다 상속재산입니다. 거꾸로 미국 사회에서의 100대 부호 중에서 78%가 자기 당대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불로소득과 사회적인 불평등을 양산하는 이 상속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확고히 틀어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많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업인들이 자기의 기업적 혁신과 창의와 기술의 발전으로 제2의 정주영과 제2의 이병철로 그런 대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꿈을 꾸는 기업인은 대한민국에게 없습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1차, 2차, 3차 밴더의 계열화된 틀 내에서 봉급사장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혁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혁신과 그 혁신과 기술 혁신의 대가가 그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납품처로서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수요 독점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의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입니다. 법과 제도의 공정,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일, 나한테 부자되라고 돈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기회를 공정하게 달라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그 법과 정의의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 리더십과 법과 제도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우리의 민주주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더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반드시 협치로 가야 합니다. 민과 관, 주권자와 정부, 주권자와 시장, 개인과 시장과 정부의 영역이 협치의 영역의 수준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효율성, 시장의 필패,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은 우리 사회를 더욱더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인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복착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앞세우면 개인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에는 또한 독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료와 공무원들과 정치 부분에서의 민주주의만 강조해서는 정부의 영역만 강조해서는 거기는 반드시 비효율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각각의 공공과 시장의 영역, 정부와 민간의 영역에 대한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학의 연구 기능과 국가의 R&D 재정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노력과 대기업의 좀 더 큰 세계 진출을 위한 노력들은 각각의 역할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 사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수준인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장하는 마지막 어떠한 원료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좀 더 강조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치입니다. 가족과 개인의 삶이 좀 더 튼튼히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눈과 쓰레기는 청소는 우리가 하자 라고 합의를 한 마을과 시청, 구청, 청소과 직원이 우리 집 앞에 쓸어주게 하자.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공간 내에서 각각의 가정과 개인이 책임져주는 영역을 좀 더 넓힐 때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나아가면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방 정부가 지역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저도 오늘 그래서 더 서울에 왔습니다만 예산철만 되면 국회에 와서 모든 시도지사와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정부안이 확정되어지는 5월달까지는 기재부 사무실에서 늘 가서 사정을 해야 되고 거기서 미처 다 못 챙긴 예산이라거나 아니면 부처의 장관이 예산 항목에 넣어줘도 혹시 국회에서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삭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장관한테 부처의 예산에 못 넣은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서 9월 달에는 또 국회 와서 살아야 합니다. 이 중앙집권화된 국가체계는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지난 우리 모두를 고통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상부에 보고해서 지침을 기다리는 그 순간 국가의 모든 유기대응과 그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뽑아놨으면 그 영역에서 필요한 공공행정 분야는 스스로 결정하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돈을 펑펑 쓰고 함부로 외유나 다니고 호화청사나 쳐서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다음에 떨어질 겁니다. 파퓰리즘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해서 망하면 어쩌냐고요? 그럼 그 고통을 감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앙 집권화된 이 체제를 지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호스트 컴퓨터의 능력이 네트워크망의 성능을 결정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얼마짜리냐를 그 당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인터넷 시대에는 그 네트워크망의 강력함은 호스트 컴퓨터의 성능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PC의 병렬 연결 시스템이 인터넷 바다의 유력 아니겠습니까? 지난 20세기까지 2, 3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를 만들어서 부국 강병의 미래를 꿈꿔왔지만 이미 세계화된 시민들과 세계화된 시장은 지난 20세기까지의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분권의 나라로 빨리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의 체제입니다. 저는 저 광장에 촛불로 나서고 있는 모든 시민 주권자분들께 직업 정치인으로서 좋은 민주주의 리더십, 국가 권력이든 돈의 권력이든 이름 속자의 사회적 명예라는 권력이든 그 어떠한 권력도 법과 제도의 정의에 입각해서 그것이 그 규칙에 따라서 작동되는 사회, 그래서 그 누구도 기회의 불공정성 때문에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떳떳한 나라. 그리고 또한 관주도형, 국가주도형 사회로부터 시장과 가족 그리고 정부가 협업하는 나라.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나라로부터 자치분권의 나라로 이행을 해서 지난 20세기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로부터 대한민국이 빨리 벗어나게 만드는 것 직업정치인 저의 포부입니다.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한번 같이 만듭시다. 이 공정성과 법적 정의를 지켜내는 일은 한 정치인에게는 대단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이 도전과 이 모험을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동안 다 해내지 못한 이 과제를 우리 민주당의 집권을 통해서 저는 또 그 정의의 산을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화된 시장 내에서 양극화와 기회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소득의 불균등이 산업구조의 불균등 때문에 생겨난 임금소득과 이윤의 불균등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산업 간의 불균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이노베이션과 R&D를 통해서 그 불균등을 극복시켜야 될 것이고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에 의한 불균형이라 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해서 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과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 기능을 높여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미래를 만들려고 오늘도 저 광화문에 촛불은 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 촛불은 최순실과 박근혜라고 하는 이 사건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촛불이었고 적어도 3.15 때의 촛불이기도 하고 60항쟁 30년 전의 촛불이기도 하고 5.18 시민항쟁의 촛불이기도 합니다. 결국 백성이 주인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그 정의로운 사회가 막스 레닌에 의해서는 분배의 완전한 평등이 그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분배와 사적 소유권을 무시하는 그 분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비에트 혁명 70년 만에 사회주권의 붕괴로 입증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법 앞에 공정성, 우리 모두의 도전의 기회의 공정성을 우리는 평등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우리 정책대학원의 우리 대학원생들과 정치학과 학부생들과 함께 우리 그런 미래, 민주주의가 우리의 상식을 지키고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갈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좀 더 향상시키는 노력, 이 노력을 정당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는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노력한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은 우선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드렸던 말씀에 혹시 이제 이렇게 좀, 예, 우리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죠. 예. 돌아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예.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전략 수강을 듣고 있는 지금 학부생입니다. 네네. 말씀, 네. 많은 공감도 많이 갖고 이제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혹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의 확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결국 지방자치 일단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도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정자립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앉으시죠. 편하게 앉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세금을 냈던 국세, 내국세의 19.24%를 걷어서 시, 도, 시, 군, 구의 굉장히 복잡한 계산산식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복잡해요. 왜 그렇게 복잡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인도 철학사에 보면 제사장들의 특수한 계급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형식이 복잡해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세금을 배분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19.24%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나눠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 수도권에 뭐 부천, 성남 이런 부자 동네는 좀 거의 안 받게 되고 서울시도 안 받게 되고 불교부 단체가 되고. 근데 이것을 그냥 각자 세목을 나눠주고 살으라고 하면 당연히 도시 지역과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돈을 많이 거둘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돈 쓰기가 좋을 것이고 시골은 지방은 완전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일괄적인 세목 변경이라기보다는 현재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100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이 100가지 중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거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랍신다라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돈을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라. 여기에서 이제 기관 유임과 단체 유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관 유임은 장관이 도지사한테 직접 명령을 한 것이고, 단체 유임은 충청남도에게 유임을 해서 충청남도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여지를 좀 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기관 유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를 대폭적으로 늘려서 지방에다가 할애를 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지방에다가 다 넘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 제도를 조금 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이제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중앙정부에게서 돈을 받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야한다고 해도 결국 그 재정을 받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 어린이 돌봄센터,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예를 들면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근데 여가부에서 그 일 계획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정 지수를 재량을 두면,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군단이 웬만한 마을 가면 그 마을의 청년위원장이 나이가 70입니다. 뭐 방과후 어린이 지원센터 만든다고 하면 도시는 그 사업량이 많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노인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더 낫죠.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양성평등 가족, 가정폭력 맞는 사업, 뭐 그런 것이 여가부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해놓으면 실제로 지평은 다 시군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시군에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재량 범위를 주어서 재정을 띄워주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기 때문에 의존적이지 않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법률로 내국세, 지금 일반 교부세는 조건 없이 할당해서 내려주는 총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표현할 때는 이 예산까지 자립도의 분자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은 꼬리표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의 자치권하고 대립되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네, 뒤에 바로 뒤.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협치가 안 되는 이유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왜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좀 뭐 중선거 구제라든지, 예를 들면 정당 간의 대결 구도를 풀기 위해서 뭐 중선거 구제를 통해서 지역주의 대결, 영남, 호남, 충청 이런 막 지역주의로 갈라서 싸워져 버리면 대화와 타협을 하기가 어려우니 중선거 구제를 좀 도입하다든지, 아니면 헌법을 바꿔서 의원 내각제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든지, 뭐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식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협치의 핵심은요, 지도자들의 인치의 변화가 가장 첫 번째 출발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꾸 새누리당 얘만 들어서 자꾸 새누리당을 내가 너무 새누리당한테만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얼른 이제 최근의 일로는 그게 기억이 나서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원내대표로 유승민 씨를 뽑았어요. 유승민 씨가 좀 대통령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청와대가 발끈해가지고 쫓아내라니까 의원들이 의원총회 해가지고 곧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자 그걸 무슨 제도로 해서 막습니까? 의회의 지도자들은 의회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와서 특히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법관님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퇴임하자마자 사건을 수임하거나 정당의 고문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상권분립도 알아서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럼 그걸 법과제도로 만들어야 될까요? 즉 우리가 행태와 문화로서 지켜져야 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의 문제는 좋은 리더십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저는 첫 번째로 협치의 가장 핵심은 좋은 리더십이고 민주주의 리더십을 통한 지도자들의 노력이 첫 번째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협치의 핵심은 힘의 균형입니다. 내가 확 제압할 수 있으니까 협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 때려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뭐라고 입 아프게 자꾸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노사 간에도 예를 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내가 회사를 문을 닫든지 노동자랑 타협을 하든지 노동조합도 사장이 문을 닫는다면 나는 직장을 잃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이 힘의 균형만이 협치라의 출발선인 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 대화의 균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요건들이 또 안 만들어집니다. 세력의 균형과 힘의 균형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을 보장할 만한 기준 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영을 통해서만이 그 협치의 출발선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혹시 그 협치와 관련되어서 혹시 저한테 더 좀 주신 말씀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은 네. 그러면은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 같은 개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의 헌법 대통령제 내에서도 뭐 우리는 얼마든지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인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수한 대통령제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적입니다. 대통령 뽑아놓고 자기 사람 좀 쓰겠다는데 그걸 국회에 가서 허가 맡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심의 의결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헌법기구를. 그 국무회의를. 근데 사실은 대통령제하고 안 맞는 제도입니다. 근데 헌법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국회에다가 인준을 받게 하고 지금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청문회를 먼저 하게 만듭니까?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만 원칙적으로 치면 국무회의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법안도 내고 예산안도 국회에다가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리를 국회 동의를 통해서 구하고 장관도 국회를 동의를 얻게 되면 이 원칙대로 이 제도대로만 시행을 하더라도 협치가 됩니다. 안 하거든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임명권자인데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헌법 구조 내에서도 우리는 협치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 지난 60항쟁 이래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여섯 명의 대통령들이 지금 4년차부터 자꾸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꼬꾸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경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치면 캠페인 조직의 뭐 클린턴 캠프, 트럼프 캠프 이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당내의 지배 세력과 계파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 계파들이 후보가 되는 순간에 당내 주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3, 4년 지나면은 우수소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파와 개인이 집권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의 대선 공약과 강령집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08년도 오바마 지명대회를 저쪽 어디죠? 덴버 시티에서 했을 때 거기를 제가 이제 추천받아서 갔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강령집이 한 300페이지 되는데 예를 들면은 텍사스 어느 제대 군인들의 요구, 제대 군인들의 처우에 대한 요구, 하키맘들의 요구, 각 지역별로 논의되었던 그것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과 강령집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유럽 정당에 비해서 정말로 널널한 리버럴 정당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당 정도도 그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선 보십시오. 각 후보마다 공약을 내고 각 후보마다 만들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역성혁명하던 식의 군주적 정치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공약과 강령과 비전은 우리 김대중 노무현을 포함한 민주당의 역사에서 이미 제가 낼 수 있는 공약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저는 요새 요리 음식으로 치면 요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 요소로 평가받는 겁니다. 이걸 먼저 튀길지, 굴지, 삶을지, 절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정치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지도자들과 민주주의 정당인으로 지도자들이 다시 서야 합니다. 제가 지금 대선 후보 중으로서 한 명으로 도전하게 한다면 저는 일관되게 이 입장을 갖고 모든 후보들한테 요구할 겁니다. 개파 집권이 아닌 정당 집권이 되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개파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면 그들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들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이사장들이 내려가고 이게 지난 6대에 걸친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지금 얘기되어지는 7천석, 8천석 그 청와대 권력 권한 아닙니다. 대부분 부처 장관들의 권한입니다. 그 부처 장관들의 임명 있는 자리들을 청와대가 싹쓸이해가지고는 정치적으로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대부분 국민들이 말하는 것도 안 쫓아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과 국민적 고통과 비용이 얼마나 클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야다, 탄핵이다 얘기를 안 꺼내는 이유는 그 비용을 어떻게든 최소화시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풀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1년 4개월 나머지 임기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국민이 뽑아는 두 개의 대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불신을 지금 당해서 일을 못하는 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신다면 국회 지도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줄지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국회 지도자들한테 상의를 하고 이것을 이끌어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이상 대기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그렇고 끝낼 때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탄핵이다 하야다 뭐 이런 얘기도 뭐 그 광장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우리 헌정사에서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이 선으로 후퇴를 하셔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를 견디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의 공백을 국회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야지요. 그걸 지금 가가지고 그 정도 얘기할 거면 그냥 누가 그러대요. 어떤 분이 그거 카톡으로 해도 될 얘기를 뭐하러 카펫까지 깔고 와서 했을까 그러더라고. 실제 가서 찾아갈 정도면 실제로 나는 이런 생각인데 이 이래서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뭐 의장이든 당 지도부든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십시오. 예, 제가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아, 이런 대화하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혼내고 있는지를 대통령만 지금 모르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걱정입니다. 지금 이미 공무원 사회와 관료 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하거나 내년 농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는 다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 지금 키우는 누리과정의 유치원 예산 지금 현재 아무도 해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인데 지금 쌀이 지금 남아두고 난리가 났는데도 내년에 모내기 할 때 전까지 뭔가 대책을 내서 뭐를 좀 드짐짜든지 뭐 대책을 좀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대책 논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농민들은 그 방식대로 모내기를 하고 내년 가을에는 이제 싸우는 창고도 없어서 정말로 농민들이 단위조합의 농협이든 다 망가질 겁니다. 이게 이 문제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는 정당 지도자들과 국회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빨리 그들이 회복을 좀 해서 국민들께 좀 신임을 얻어서 실질적인 대통령 공백 상태를 메꿔라. 제 입장은 계속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직업 정치인 저로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그 국민들의 함성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업 정치인 저의 이 노력도 국민들이 칭찬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어떤 수습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랑 이 국민대는 노무현 대통령님과 일을 하면서 물론 학생운동을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여기 오다 보면 국민대학교 식당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국민대학교 식당밥을 먹으러 가끔 오기도 하고 또 여기가 대모하기가 좋아요. 저 교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저 위에서 아래를 보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합집회라기에 좋은 동네예요. 대운동장에서 돌아가지고 여기 건물 져가지고 있지만 대운동장에 돌아서 본관 앞에 진치고 있으면 전경들이 별로 못 올라와요. 왜냐면 위에서 드럼이라도 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드럼통이라도 굴려버리면 전경들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국민대가 연합집회로서 늘 사랑받던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국민대를 무척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된 건 저랑 그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서가번 의원님이 국민대 출신이어서 국민대에 대해서 더욱더 인연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를 이끌었던 김병준 교수님도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대학생 친구 하나 없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던 교수님입니다. 이번에 총리 그 수용 과정에서 저는 어떤 성품 때문에 그걸 받았는지 압니다. 나라와 국민들 걱정하셔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가슴 아프게 그냥 사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김병준 교수님을 그렇게 총리로서 잘 쓸 거라 한다면 야당이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죠, 대통령이.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투욱하는 김병준 교수님을 총리로 발표해놓고 나서 네가 가서 풀어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 사과문 발표하면서도 김병준 총리한테 힘실어달라는 얘기 한 꼭지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리의 상식적 관계도 전혀 못 푸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디스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그렇게 국회 와서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얘기 끊은 것은 저는 서가번 의원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김병준 교수님을 매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대 우리 학생 여러분 하여튼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한 걸음 더 갑시다. 감사합니다.